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어. 짙은 눈썹에 빨려들 듯한 마지막 한 목소리.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버리면 멀어질까봐. 친구 아니면 오빠로만 해. 거짓말에 눈물이. 사랑한다면 고